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령악산 생물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령악산 생물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내각 총리 박봉주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안정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저영원 동지, 림춘길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노동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김숙일 동지와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예로부터 경치 아름답고 물이 좋아 장수자들이 많이 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영악산 지구에 자리 잡고 있는 영악산 생물공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고 질 좋은 물을 보내주시려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 속에 2007년에 조업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선군 형용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령악산 생물공장의 관리 운영 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 좌우기 어려있는 공장을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할 때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시었으며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 불타는 일념을 안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양시와 공장, 석도전 청년돌격대의 일꾼들, 종업원들, 돌격대원들은 결사관철의 투쟁기평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중종의 70일 전투기간에 여러 대상들에 대한 신축 및 증설 개건공사를 끝냈으며 지난 시기에 비해 샘물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누리는 자랑찬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령악산 샘물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공장을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전변시켰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안고 생산을 개통적으로 늘여나감으로써 질 좋은 샘물을 평양시민들에게 공급해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표식비를 보신 다음 새로 꾸린 형용사적 효양실과 연역소개실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령악산 샘물공장은 령악산 샘물이 대단히 좋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도 세워주시었다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샘물공장이 건설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공장 이름을 몸소 영악산 샘물공장이라고 명명해 주시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1년 1월 20일 대한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른 아침 영악산 샘물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에서 생산한 샘물의 맛까지 친히 보아주시며 못내 기뻐하시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장군님의 은정 속에 장수 샘물로 이름 높은 영악산 샘물이 사시장철 수도 시민들에게 가닥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에게 맛좋고 질 좋은 샘물을 보내주시려고 마음쓰시며 공장의 불멸의 용도 좌옥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순간도 잊지 말고 높은 생산 성과로 우리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길이 빛내어가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통합조정실, 용기생산공정, 원수펌프장, 샘물생산공정, 제품보관실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샘물의 위생안전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먹는 물을 생산하는 공장의 특성에 맞게 생산 현장들을 외부와 철저히 격편시키고 위생통과실을 새로 꾸렸으며 공기 조화 및 정화 설비를 설치하여 무균화, 무진화를 완벽하게 실현했을 뿐 아니라 생산 지휘와 제품 관리, 작업 현장의 위생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통합 생산 체계를 훌륭히 구축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샘물 생산 공정의 설비들을 보충하고 능력이 대단히 큰 현대적인 용기 생산 공정을 새로 꾸림으로써 용기 공급으로부터 세척, 주입, 검사, 출하 공정까지 자동화, 흐름선화, 무인화된 생산 공정들에서 각종 용기에 담겨진 샘물이 줄지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볼만하다고 하셨습니다. 공장에서 여러 단계의 물 요감이 서독 공정을 빈틈없이 차려나오니 용악산 샘물공장의 샘물은 위생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란 용악산 샘물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때 대한 문제, 생산된 샘물을 제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울 때 대한 문제, 유리병 용기의 색깔과 형태를 표준화,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 때 대한 문제 등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란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에 수질이 좋은 천연 샘물이 대단히 많다고 하시면서 각 도시군들에서도 샘물 생산 공장들을 일도세워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란 한 폭의 그림 같은 용악산 샘물 공장의 전경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번듯하게 포장된 군의 도로와 갖가지 나무들과 꽃단목들로 둘러싸인 공장이 참으로 멋있다고 생산 환경이 최고라고 하시면서 아담하고 산뜻한 생산권들과 문화후생시설들, 생산공정들만 보고서도 위생안전성이 확고히 보장된 공장이라는 것이 알린다고 못내 기뻐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란 용악산 샘물공장이 훌륭히 개건됨으로써 수도 시민들에게 샘물을 더욱 풍족하게 공급해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재부가 철두철미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돌려지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란 용악산 샘물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인민들에게 맛좋고 질 좋은 샘물을 더 많이 공급해주려는 당의 의도를 항상 명심하고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용악산 샘물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사랑하는 인민들을 위해 멸사복무의 길을 쉼없이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일터에 몸소 찾아오시어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김정은 동지의 현재 말씀을 철저히 관찰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습니다.